유럽 양적 완화 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엔화도 지금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또 그 뭐 통화정책회의인가 뭐 하죠. 일본 아저씨.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소보다는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만도. 만도가. 만도로 대표되는 거죠. 만도가 일단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나 한라 홀딩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선주가 엄청 안 빠졌었는데요. 조선주가 현대 미포 대우조선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수급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이틀째 주식을 좀 사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에 480억, 5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나름 지난주 말에도 한 190억대 샀잖아요. 오늘도 보면 150억 수준? 맞죠? 148억? 뭐 이 정도 지금 사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수급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보면 2주 연속 돈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7억 달러 했으면 지난주엔 3억 달러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이 그동안 박살 났잖아요. 커머더티가 박살 났는데요. 어찌됐건 지난번에 유럽의 스위스 그 회사부터 해갖고 조금씩 반등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이 보면 물론 여전히 뭐 어려운 것도 많지만 지금 의외로 보면 최근 한 8개월 사이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온 거가 하일드 펀드로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하일드 펀드의 그러니까 채권형인데 하일드니까 우리로 보면 이제 고수익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수익이란 건 똑같은 말은 고위험인데요. 그런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뭐 미국, 특히 유럽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이번 주에도 기본적인 흐름이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품 쪽에서는 만도나 한라홀딩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것 좀씩 올라가는 거 있고요. 누가 뭐래도 오늘은 이주식이지 이주식. 100%는 아니겠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 주식이 있어요. 제로.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갖고 제가 욕먹고 그걸 못 찾았고 얘기했던 거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날라니? 제로투세븐 여기저기서 난리야.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은 뭐 그 오중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오중전환 때 이제 영유아 정책에 대한 쪽. 아, 잠시만요. 오늘 소통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2학년 전문가님 제로투세븐 되겠는데 전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나도 전문가라지. 그죠? 그냥 기운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기운. 앞으로는 난 이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학령의 기운주 해갖고 기운이 드는 거. 그러니까 논리적 설득력 있다 없다? 없지. 그냥 기운이 있는. 그러니까 관심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기운주, 기운법, 기운법. 계속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옵니까? 오지. 그런 기운이 오나요? 그런 기운이 올 때가 있어.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젯밤에도 하나 왔거든. 안 오르네. 뭔지 얘기해줘. 기운이 부족했군요. 어젯밤에 얘기했던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얘기해 주십시오. 100%인지 확인하고 거기 먼저 들어가고. 100%인가? 40%니까 말해도 되지?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화면 관심 화면에 제일 상단에 올라왔어.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방송 얘기를 했는데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수만 형님이 얘기했잖아요. 수만이 형님이 셀러브리티랑 로봇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로봇가 형님들 로봇 얘기했잖아. 수만이 형님까지. 근데 셀러브레이터는 뭐니? 유명인이지. 유명이잖아. 자꾸 전세계 전용기 얘기하는 거야? 전세계 전용기? 근데 유재식님이 있으면 우리가 답이 없잖아. 근데 자기 얘기했죠. 지석진 얘기했잖아. 잠깐 노래했더니 음원 7위. 얘기했죠. 그랬더니 거기다 하나 더 찾아보니까 중국 최대의 인기 가수가 듀엣을 불리자고 얘기했대. 일단 거기까지 알았거든. 찾아보니까 역시 셀러브리티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는 가수나 영화 배우 다 해먹었다 해먹었다는 얘기야. 이제는 개그맨이야. 엔터테인먼트야. 개그맨. 그러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속속 어디로 와? 유누님 라인 오잖아. 지난번에 정영돈 왔지. FNC 엔터. 이번에 지석진 왔지. 이광수 이런 애도 언제 올지 모른다. 계약 끝나면. 그래서 FNC 엔터. 그래서 관심 제일 보는 알았더니 오늘은 SM도 오르네. SM이 일단은 SM의 신고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SM, CJ, ENM 이쪽으로 좀 섹터가 돌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이제 왜 그런 얘기들 어떻게 전개되는지 뉴스 또 우리 그 시간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아니라 저는 이학령의 기운법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논리가 없다는 얘기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방송하는데 지금 그 계속 있었어요. 지금 키보드가 돼요? 네, 키보드는 됩니다. 아까도 왜 그렇게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또 오늘 어떤 일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비지어 네. 엔터주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 성과가 네. 나오기 시작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네. 하겠습니다. 뭐, 또 방송사고 날 뻔했네. 방송사고 나올 뻔했는데 한국경제 그 지금 내용인데 네. CJ&N의 YG 엔터든 한류 바탕으로 국내 수요가 탄탄해지자 중국 네. 합작기회에 대한 쪽에 대한 쪽이 많아지고 있고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 17명 설문조사 2020년을 이끌 미래성장주 해갖고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자산운용사 네. 최고 투자 책임자, 그다음에 투자자문사 대표 등 네.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성장주에 대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뽑아주신 분들 역시 이제 미디어 엔터 이쪽에 대한 쪽을 가장 많이 지금 그 선발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선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사물 인터넷. 네. 그죠? 23%. 네. 그 다음이 헬스케어. 그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생각하고 있던 그, 저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미디어 엔터 쪽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국 관련. 안 난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중국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미디어 엔터도 중국을 보고 있는 거고, 네. 헬스케어도 중국을 결국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한 항아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바이오하고 헬스케어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쪽도 보게 되면은 한 항아리다. 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런 섹터에 대한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종목들은 보게 되면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종목 해갖고, 삼성전자, LED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종목들은 삼성전자, 달러 선물, 그 다음에, CJCGV, 그, 키움증권 박희정 연구원 같은 경우는 CJCGV, 동아, ST, 그 다음에 SK 케미칼을 뽑아줬습니다.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LG노텍, 삼성 SDI 등등 뽑았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이제 좀 큰 종목으로 섹터를 좀 봤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은, CJENM, CJCGV, SM, YG 엔터 등,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점. K-POP이 네. 일본 시장에서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도 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SM 차이나에 대한 설립이 좀 진행이 됐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SM은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 바빠갖고 얘기 좀 코멘트 못했지만 로봇 얘기한 거냐면은 감명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수만 같은 돈도 우리보다 수만 배 많은 사람들도 네네. 저희 방송 본다는 거잖아. 네. 로봇이 죽여야 되는 거 안 거지. 아니지. 이분은 이미 그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대잖아요. 아, 그 양반은 4년 전부터. 그 얘기라는 거야. 저기 네. 보면 저기 그 뭐라지? 뭐 그 있잖아요 쏘는 거 예, 예. 그 뭐라 그랬지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하고 그 예,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거잖아요. 홀로그램 제가 YG 그 저기 하는 거 보고 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거의 공연을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저기 코엑스에서 공연하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CJ, CGV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IR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주가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IR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CJ, CGV 3분기 실적, 그러니까 그럼 그 IR 이후로 오히려 기관들은 매도를 쳤어요. 기관들은 매도를 쳤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이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외국인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CJ, CGV에 대한 오히려 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 또 뭐 지난번 IR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썩 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는 아니지만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쪽을 바꿔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래 성장주 추천 1위가 삼성전자인데 그건 그냥 그런 개념에서 종목을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만 보지 말고 사물 인터넷과 연계된 IT 분야 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좋게 보는데 얘네들을 좋게 사물 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를 좋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다 가고 있다 네. 라는 개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적은 노동량 투입량으로 같은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 기반의 사물 인터넷 분야. 이게 로봇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TPP 관련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안 나와요, 베트남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그 안 좋게 얘기하는 쪽을 보게 되면 생산성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그쪽 가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공장을 가려면은, 이 공장 자동화 기계를 갖고 도입을 해갖고 가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 있다.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인건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만 주게 되면 충분히 사람을 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15만 원, 20만 원 주는 그 생산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15만 원, 2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생산성을 낼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공장 자동화에 대한 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출해 계신 분한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적은 생산량 투입을 위해서 좀 숙련화된 어떤 그런 국가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도입이 그리고 이제 비숙련화된 그런 노동력이 비숙련화된 지역에서는 이 로봇에 대한 투입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측면에 대한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쭉 네. 보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SG 솔루션 SJ가 뭐니 했던 거 SGA가 여기 나오고요. 뭐한 회사죠, 저거? 부한 회사랍니다. 뭐 SGA 솔루션. 네. 뭐니 왜 내 관심 주고 뭐겠니? 내려가는 게. 이랬더니. 뺐는데, 내가. SGA 솔루션. 공개적으로 뺐잖아요, 제가 제화면에서. 그 다음에 네. INC. 그 다음에 세코닉스가 이제 카메라 렌즈 쪽. 세코닉스 오랜만에. 예, 요런 게 좀 들어가 있다는 건데, 뭐, 세코닉, 카메라 관련주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MCX가 됐던, 세코닉스가 됐던, 현대. 하이비전이 됐던, 뭐, 같은 류에 대한 어떤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친환경 관련돼서 배터리, 2차전지 쪽, 네. 이쪽을 태양광 발전까지 해서 네. 보고 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ESS 관련주들이라고 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쭉 이제 네. 장기전에 성장성 있는 거 레포트 나온 거 오늘 관련된 게 그 한국 경제도 크게 한번 특집을 실렸어요. 네. 그 그래프가 모델났으니까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도 밥 숟가락만 잠깐 얹어도 될까요? 들면 CJ CGV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전 CJ그룹 중에서는, CJ그룹 다 괜찮은데, 저는 CJ그룹 중에서 CJCGV가 요즘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네. 지금 재미없는 건 이제 중국에서 계속된 투자거든요. 근데 네. 역설적으로 보면 새롭게 중국에 지금 오픈 안 하고요. 오픈 안 하고, 딴 데도 오픈 안 하면 흑자가 계속 날 거라고요. 근데 계속 늘리는 건데 이미 다 그 회사의 장기 계획에 대해 나왔던 거라서 2018 내년이 되면 업계 3인가 5위까지 목표예요. 이제 지금 네네. 7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5위까지 올라가려면 스크린 더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오늘 관련해서 보면 터키에도 터키 1위 업체가 있어요. 어? 네. 마스 엔터테인먼트, 마스 시네마인가 그래요. 네. 근데 마르스라고 우리 써놨던데 그게 보면 화성할 때 있죠. 화성할 때 마스 시네마 뭐 거기 그룹을 뭐 인수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주인이 맡기는데 뭐 근데 인수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2018년이 되면 국내보다 해외 비즈니스 더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CJCGV는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것 때문에 지금 내린다 조정 보는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굳이 드리자면 드렸고요. 아까 베트남은요. 맞아요. 근데 베트남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 거기 가서 베트남 가서 곤혹스럽다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또 저 친인척이 거기서 네. 공장을 진짜 해요. 네. 진짜 해요. 진짜 하는데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거기도 무선 관시가 있어요. 관시. 네, 관시. 그러니까 네. 용어는 제가 모르는데 그 공산당 있죠. 공산당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화끈하게 밀어주고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네.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동양적인 시각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막 이런 의사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이 프랑스랑 유럽 문화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같은 비합리적인 거, 우리를 그들이 보기에는 뭐 야근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죠. 네, 그런 데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으나 제 화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종면의 피디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와이즈란 데서 와이즈 포트라는 곳에서 세미나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뭐 한국 경제다, 뭐 머니투데이 신문이다, 매일 경제 이런 걸 소스를 잘 인용을 안 해요. 격 떨어져. 이거 뭐예요? 이승기수 보이죠 이거? 안 보여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예예. 이런 걸 일단 먹어줘야 되잖아. 네. 금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호석 전문가가 베트남 ETF 사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내용은 볼 것도 없어.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거가 저 2학년이가 어떻게 뭐 불란성 문화 어떻게 알겠니? 가본 적도 없는데 별로 갈 마음도 없고 베트남까지. 예? 네. 여기 이거 다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제목만 보면 이 답이 다 나옵니다. 제목만 보면 Y가 뭐예요? 영어로 왜? 왜? You 너는 May 뭐 할지도 모른다. Soon 곧 본다는 거 C 본다는 거잖아요. 네. more good, more, 뭐, 좀 더 많은 상품이 어디 있어? 뭐라고 써 있는? Made in Vietnam이라고 써 있는 물건은 네가 앞으로 왜 더 볼 거 같니? 이거야 제목이. 네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 그죠? 먼저 안 가로놓으면 안 되는 거죠. 먼저 간다면 돈 벌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에, 특히 일본은 이미 많이 갔고 호주는 많이 갔는데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몰려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베트남을 주목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말할 건 아니고 이제 또 나오시잖아요. 네. 우리 보면 그 장우석 전문가 보시면 특히 주목하실 거가 베트남의 전체적인 ETF가 있는데요. 그건 시장이 좀 작아요. 네. 그래서 또 보셔야 될 거가 베트남의 투자를 늘리는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을 옮겨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애플도 팍스콘이 무슨 베트남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가 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시각이 안 맞아요. 베트남이 그럴 수 있으나 유럽이나 보기에는 제 합리적인 애들이라는 거야. 교육 놀이 교육을 잘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예를 들었잖아. 꽃집이 잘 되는 나라. 네. 꽃집에서 플로리스트가 대접받는 나라가 베트남. 우리나라는 플로리스트가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을 별로 못 벌고. 우리나라에서 꽃집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쁘던데. DP 잘해놓으니까 사고 싶은데. 그거 갖고 돈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아, 그거 유명한 사람 있겠죠. 그래가지고 네. 누가 무슨, 뭐, 수지가 다닌다. 이러면 돈 벌겠죠. 네. 진짜 돈 먹으면 딱 하나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런 말 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죠. KDB 대우증권에 꽃을 대고 있다. 네네. 이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누가 돈 벌겠어? 왜 큰 재벌들이요? 이 집은 조금은 다 불려놨지만 왜 여행사들 그런 걸 하겠어 간접적으로 네. 다 그거 돈 벌고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꽃집에 돈 버는 건 딱 하나예요. 큰 기업들이랑 맺어놔야 돼요.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A라는 재벌 그룹에 A재벌 그룹에서 하루에 보낼 게 수백 개 할 거 아닙니까? 수천 개. 네. 그거 몇 명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재벌 그룹의 어떤 계열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열사에서 우리가 보면 총무과장이나 아는 사람이 인사부에 있는 총무부 직원이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집에 어디 환인 어느 집에 조화 보내라고 그러는데 걔가 혼자라서 정할까요? 못하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네. 예전에 제가 대우그룹 다닐 때도 정해져 있었어요. 네. 계열사별로 정해져 있었어요. 대우경제연구소는 어디? 대우증권은 어디?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이렇게 네. 또 어떤 얘기 볼까요? 딴 얘기는 지금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는 것 신성장 동력 팩터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데 한번 영상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나왔던 게 저거였죠. 구글에서 아, 삼성에서 나왔던 게 그 뭐죠? 그 저 뭐야? 삼성에서 나왔던 거 게임 VR. 네, VR. VR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구글도 역시 그런 걸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TV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쓰고 있으면 내 앞에서 이런 게 화면이 펼쳐지는. 지난번에 무기하는 것도 보이는데 게임하는 것도 실감 나는 보여줬는데.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홀로그램으로 이제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으면 크게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이 안경을 이제 착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필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물과 이제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러죠? 그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현재하고 이제 접목시키는 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게임도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설계나 이런 것도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뭐 영상 통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뭐 내가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네네. 할 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한 쪽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상당히 이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런 그 홀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쪽을 제가 이제 모 국내에 있는 L그룹에, L모 디스플레이에, 제가 이제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그쪽 회사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네. 그때 당시에 홀로그램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조잡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기술에 대한 쪽들이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멀다 싶으면 이 비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비콘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네. 이런 쪽들을 한번 계속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영상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좀 내가 참 그 아 이런 얘기 갑자기 백으로 하면 백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네네. 백도 하나 해도 돼요? 네, 백도 하나 하십시오. 용서해 줄래요? 네네. 시청자분들 제가 백도 하나 해도 돼요? 네. 아 이거 아 이거 얘기할 얘기 있는데 이거 그 유튜브 들어가셔갖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VR 이런 거 치면 네. 요게 게임 실감 나는 거 보여주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CJ CGV 있잖아요. 네. 그 정말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거 왔는데도 까먹었네. 뭐? 흥분해갖고. 뭐야? 저 CJ CGV 갑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르신을 알아보네. 그래갖고 여기서 이승원 교수는 아직 나이가 젊어갖고 애라서 해당이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엊그저께 그 하나 그룹에 하나 그룹에 제 친구 있잖아요. 네네. 어 아주 그 어렸을 때 XX 친구 하는 새끼. 네네. 나보러 또 문자 하나 보냈어요. 또 빨리 여기 가입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멤버스가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 멤버스를 가입하니까 무조건 여러분 나 찾아서 보시면 돼요. 뭐 그 제가 뭐 다른 경쟁사니까 하여튼 받으면 돼요. 거기 가입을 하면 무조건 CJ CGV 포인트를 네. 몇천 포인트를 줘요. 그래갖고 뭘 팝콘 이거 바꿔주고 11월부터는 뭐 3,000원 깎아주는 거, 5,000원 깎아주는 네.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그러면 CJ, CGV 앱을 또 다운받아야 되지 않냐. 네. 그랬더니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어르신을 알아보네. 그래서 혹시 영화 보시는데 나이가 45 넘으신 분 있죠? 네. 영화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시면 소용도 없잖아요. 저는 이러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떡이 생기잖아요. 저는요. 네. 그냥 떡이 생기면 돈이 생기잖아요. 네. 돈 버는 거예요. CJ, CGV를 가입하시는데, 나이가 만으로, 이제, 한, 이제, 45이 안 되면 자기는 해당이 없어. 어리잖아. 자기 40 됐나, 이제? 40 넘었지. 40 넘었어? 그럼 네. 해당 없어. 쟤는 되지, 성훈이는. 네. 성훈이는 안 되죠. 성훈이 아직 멀었나? 네. 그럼 해당 안 돼. 걔 아직 멀었지. 45이 넘는 분은요, 당장 CJ, CGV를 앱을 다운받으셔갖고, 나 가입을 하잖아. 네. 웬만하면 다 있어. 네. 뭐, 다 있어. CJ, 뭐, 그 카드가 있잖아, 원카드. 딱 받으면 좋은 거가, 노블레스 무슨 카드가 있네? 쿠폰 네. 있어. 네. 그래갖고, 영화를 무조건 7,000원씩 봐. 5만원 만원쯤 하죠 영화 네네. 만원 만원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그 티켓이 쿠폰이 6장인 걸 주네 12월 말까지 쓰는 거 네. 그래서 나 바로 단에 써봤지 얼마나 좋아 12,000원짜리 7,000원인가 6,000원이니까 정말 대박 아니야 하나 대 투카드입니까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 하나 그거랑 상관없이 네. CJ CGV의 다운만 받으면 45살 넘으면은 그래갖고 노블레스 클럽 아시는 분 계시네 네네 예, 그래서 정말 그 재민 그 좋은 회사 같대 그잖아 롯데는 제가 그렇게 갔거든요 롯데 그렇게 준 적 없다 근데 이번에 하고 팝콘도 두 개를 거져줘요 팝콘도 팝콘이 크네 팝콘 중짜를 거져줘 진짜로. 그래서 평일날 주말에 상관없이 해갖고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관련된 보고서가 또 나와 있어요. 가상현실 현실이 되다라는 그 지금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보시는데 2016년은 가상현실이 기기 출시로 인해서 원년이 될 전망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2,500만 대, 그러니까 네. 이런 주식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HTC의 가상현실 기기 VR이 2016년도 1분기에 자회사 오큘러스가 개발한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홀로렌즈가 2016년도 1분기에 개발자용 버전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사물 인터넷처럼 내년은 어떤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서치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이 사물 인터넷도 물론 좋겠습니다. 이게 곧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네. VR로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갖고 하는데 사물 인터넷 기기 쪽에서 이쪽이 내년도에는 상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 지금 보고서로 써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마우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컴퓨터가 어디서든지 가면 내 컴퓨터가 있는 거야, 그냥. 손으로 닿으면 돼, 손으로. 위치하고. 네. 손으로 그냥 보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치면 알아서 지가 이렇게 되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어떠한 쪽이 이런 쪽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게임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한 연말에 지속적으로 좀 탐방이나 아니면 이런 걸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 그 뭐가 있는지. 거 오늘 이성 교수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 이게 내년이면 가까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보여준 건데요. 네. 그게 다 모든 거가 한 얘기예요. 멜론 머스크 한 얘기잖아요. 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봤죠, 자기 네. 내가 네. 몇 번 봤죠. 네. 그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들이 결론이 하나였단 말이죠. 요 앞에 와 있다 지금.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앞에 와 있지 않은 다른 얘기 한번, 전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 제가 이 주식들은 다 100%짜리라서 말을 안 하는데요. 이거 잠깐 봐주세요. 관련된 것들. 오늘 이거 오늘은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난데없이 서해 오늘 한중 해저 터널 얘기 관련 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대부분이 100%짜리입니다. 그래서 네.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 정확히 사실관계를 아셔야 돼요. 사실관계 아야 되는데 요 이쪽 화면에 요 이쪽 여기 해저 터널 크게 보면 네. 예, 크게 보면 예. 이게 보면 소위 보아이 만이라는 거 여기가 여기 여기 그래갖고 왜 저기를 해저 터널로 굳이 가야 돼? 여기에서 여기 배 타고 가면 안 돼? 아 속도가 훨씬 빠르죠. 아 그런가요? 네, 훨씬 빠르죠. 100km짜리는 갈만하죠. 요 지역이랑 요 지역에 대한 그 보아의 해저 터널 120km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웬만하면 그 도보랑 거기 있잖아요. 도보 해협도 타는 걸 마찬가지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들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장기적으로 한증 페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서해 터널이라고 얘네가 얘기한 거죠. 중국 보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회사는 그래서 여기는 뭐 해저 터널 장기적인 프로젝트 얘긴데. 예, 이건 정말 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해저 터널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올라가는 것들 잡주들 있어. 네. 잡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테니까. 네.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 그거는 얘기는 번역상에서 얘네들이 다 이상하게 번역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는 워낙 여기에 대한 얘기를 검토가 얘기 난 거고 이거는 아주 엉터리는 아니에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중국. 네. 네. 그래서 요거 서해 그 보아에 해졌던 120km. 발계위. 네.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된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상관없는 그리고 해저 터널이 아니라 여기서 배를 왔다 갔다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배가 여기서 해저 터널 하면 또 뭐 될지 않는 걸 떠나서 그런 해저 터널 관련 주가 있겠지.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페리야, 페리. 페리? 어. 페리는 뭐야? 여기서 보면 기차 타고 이 기차 타고 또 여기 기차 그런 얘기 있었잖아. 연초에도 있었잖아. 네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기차가 여기서 인천에서 인천 한국까지 가는 거 한 5km 선로 넣으면 될걸? 그리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주식이 움직여 있는데 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실 거예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장우석입니다. 아, 미국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종목이든지 ETF든지 거래가 가능한 3경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거대한 시장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약 50여 개국을 거래할 수가 있고요. 10월 마지막 한 주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통해 세계에 투자하라 채널K 교육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대안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1부 때랑 2부 때랑 그 큰 상관없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 들죠? 그 정도인가? 일단은 네.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오전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힘겨루기 센터간 네. 이제 힘겨루기에서 이제 게임빌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게임빌이요? 네네. 게임빌이 컵토스도 11% 게임빌이요 29%네. 예,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네. 이쪽 섹터가 이제 좀 강해지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오전장에 비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변화가 뭐 생기는 건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컨텐츠 게임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아까 그 한국경제 그 뉴스 네. 그거에 대한 흐름이 어쨌든 시장에서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근데 이 단발적인 흐름에 대한 쪽을 보시기보다는 네.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CJCGV나 이런 쪽 미디어 미디어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이런 섹터들 어르신을 대접하는 거지 네. CJCGV는 네 이런 쪽 섹터 미디어 엔터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네. 흐름이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한국의 먹거리 이런 식에 대한 시각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그 제트세븐 네. 아가방 그냥 뭐야 또 보령 이런 거 맨날 같이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정확한 건 사실관계 말씀드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그 이제 그 오중전회 이런 건 항상 비밀이에요. 네네. 그래 오늘도 오늘까지 뉴스 보면 오중전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는 거 알아요? 어딘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제 국가 지도자 행사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육군본부에서 예전에 보게 되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거든요.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게 되면 네. 뭐 육군별, 뭐 네. 해군별, 그다음에 네. 공군별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되게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행선지 노출이나 이런 부분이 보안. 안 되는 보안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국가 보안 사항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오중전에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샤오캉이 모든 거의 핵심이에요, 요번에.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다 뻥입니다. 이거 발표한 적이 없어,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내용 나온 게 없고. 난데 다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야. 근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중국의 언론을 보면 인구 발전 계획이라고 들어가요. 네, 네. 인구 발전. 네. 그러니까 인구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많이 그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랑 중국이 제일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구 발전이라고 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2014년부터 한 자녀 있잖아요. 집안당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포기됐는데 그게 무슨 네. 규정이냐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독자면 하나 더 낳을 수 있게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런 한 중에 둘 중에 하나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야. 중국에. 이미 중국도 37년인가 됐거든요. 이 산하재난지가요. 산하재난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모 중에 하나, 부모가 대부분이 혼자고 부모 중에 혼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미 다 해당됐어.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너 한 명도 안 낳으래 두 명 낳겠니 이거거든요. 중국에서 물어봤더니 17% 정도 나와요. 설문조사하면은.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뉴스일 뿐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제로투세븐 얘기했는지 얘기했잖아요. 네. 해외 직구를 하는데 네. 해외 직구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가 해외에서 사는 거가 해외 하는 거가 화장품 많이 들어가서 보여드렸죠. 네네. 그것도 소스가 어디야? 네. 소스가 어디였어요? 소스. 알리바바 걸 보여드렸잖아. 알리바바죠.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베이비용품. 베이비. 그거 나왔잖아. 세 번째가 네. 풋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참치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손님 오셨지만 오늘 내일 해도 되는데 워낙 중요해서 이거 좀 두 가지를 하나만 말씀드려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이게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블룸버그 내용인데 이거 좀 약간 어려운데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더 스트롱게스트 엘니뇨. 10년 만에 최고의 엘니뇨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매스란 거 영어는 뭐예요? X 됐다는 거거든요. 정신없다. 이게 매스란 게 X 됐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게 X되고 매스되고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보자. 야 블룸버그 내용도로인데 저걸 어떻게 보라고 2학년 교수 너 떠드냐 너 잘난 차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수 있잖아. 네. 전 또 친절하잖아요. 친절하잖아요. 두 번째 거 보여드렸다. 이래도 이거를 이 양반이 한글로 써놓은 게 있네. 결론이고요. 이거라도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마잖아요. 그 싫어하시는 분 있겠지만 한상춘 의원이 한상춘 한국경제 네네. 한반도 대규모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오늘 칼럼을 썼거든요. 네. 이건 보세요. 한국경제 들어가셔가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상춘 치면 나오는데 이거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잘 썼어요. 네.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제가 다 설명을 시간도 안 되잖아. 네.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네. 꼭 좀 보시라고 이제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튼 한국경제가 오늘 이런 거 좋은 걸 썼어요. 한국경제가 또 하나 X 된 거 알아? 뭐가 X 됐어요? 한국경제 이번에 X 됐죠 완전히. 왜요? 약간 좀 약간 어이없는데. 얘기해줘야죠. 큰 이슈가 됐어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번역본을 했지, 제가. 번역본 했는데 네. 뜻을 왜곡시키고 써놨네. 아, 한국 경제에서? 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엄청 항의해서 I'm sorry, very, very sorry. 울트라 베리 울트라 베리 베리 소리 해갖고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출판 나갔거든요. 네. 계약을 해지했는지 모르고 다른 데서 새로 나온다고 다 쑤가라 그랬어요. 한국경제에서 했는데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서 한국경제 노벨상 치면 나와요. 아주 개쪽됐어요. 우리 한국경제가 울트라 빅 자이언트 메머드 소리. 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